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가지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어제하고 같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에 시작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래도 참 행복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늘 율법의 메인 자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그런 어조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 군데 말씀만 마태복음에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서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치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주관에서 벗어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며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 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남편의 법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편과 그 여인의 법을 인용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서 남편에게 매임바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당연합니다. 바울은 아내의 행동을 남편의 생과 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역시 음부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내는 음부라는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남편의 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율법과 남편의 법이 비유로 볼 때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남편의 법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남편의 법에 적용되는 그 여인처럼 성도가 율법의 주관을 받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남편에게 충실해야 하는 그런 여인처럼 율법이 주관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율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인생들이 아무리 율법에 충성한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그러므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래 남편이었던 율법의 주관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도 하등의 잘못됨이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우리의 필연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곧 바로 설명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맞죠?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이 부부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에 걸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 가장 훌륭하고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안하며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그러므로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죽었고 또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았으며 우리가 누구의 법에 매여 사는 존재인지 나아가서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된 길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또 갈 바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왕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되어서 생활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